성스러운 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. 세찬 네 바람에 내 몸이 태이고 비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있네. 바람에 내 몸이 태이고 이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